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1루입니다. 1루는 야구나 소프트볼에서 내야의 첫 번째 루가 1루죠. 짧은 안타만 쳐도 나갈 수 있는 곳이고 세 번 중에 한 번만 나가도 아주 우수한 선수로 인정받는데요. 이 서울대 공대가 24년 만에 백서를 발간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배트를 짧게 잡고 번트를 친 후에 1루 진출에만 만족하는 타자였다. 학문 세계에서는 연구 성과가 탁월한 말로 홈런만 기억되는데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과연 서울대 공대만의 일일까 싶었습니다. 창업자의 2세, 3세들이 경영하는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은 면세점 같은 안정적인 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젊은이들도 대기업과 공무원 채용 시험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그나물에 늘 그 밥이고 정치권 역시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중견기업으로 불리던 몇몇 기업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들 역시 이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성공에 도취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우리도 다시 이제 도전 정신으로 분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게 있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건지 어디 구인 광고에 보니까 자주 등장하던데 이게 뭡니까 하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릴게요. 해결의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던 그리스 문제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리스 사태 지금 또 어떤 상황인 건지 잠시 후 인터뷰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7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함께합니다. 네, 경제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2%가량인 232만 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학생들은 특히 3명 중에 1명꼴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더라도 처벌이나 단속이 거의 없는 게 이유로 꼽혔습니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이중과세해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35개 기업이 약 235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종부세를 부과 고지한 납세자는 이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자진신고한 사람은 납부한 지 3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종부세를 환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일수는 평균 4.6일로 지난해보다 0.4일이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휴가 날짜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에 사는 손에 잡히는 경제 애청자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일할 분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 4대 보험, 연차, 주차 수당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아르바이트랑 어떤 점이 다른지, 급여는 누가 주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포항에 사시는 한 청취자께서 요즘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구인 광고를 보니까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서 일할 분을 모집합니다. 이런 게 있던데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건 이게 겉보기에는 일정한 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인데 질문 보내주신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정규직입니다. 물론 뭐 월급은 회사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규직 직원하고 똑같은데 다만 일하는 시간이 뭐 오전 근무만 한다든가 오후 몇 시간만 일한다든가 이렇게 일하는 시간만 보통 정규직 직원하고 다릅니다. 물론 일을 적게 하니까 급여도 다른 직원들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급여와 근로시간의 차이만 있고 이 뭐 4대 보험이나 해고 요건이나 모든 게 정규직 직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정규직보다 좀 적게 일하는 정규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풀타임으로 다 근무해야만 정규직이고 심지어는 풀타임으로 근무해도 정규직 아닌 경우도 많았고요. 풀타임 근무를 안 하면 무조건 비정규직이었는데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풀타임 근무가 아니면서도 정규직인 겁니다. 예전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시간만 딱 일하고 들어가면서도 해고 걱정이 없는 정규직인 경우는 오직 회장님 한 명, 딱 한 명뿐이었는데 이제는 회장님 말고도 시간 선택제 근로자도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로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돌리는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80만 원 한도에서 월급의 절반까지 1년 동안 정부가 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심사를 해서 정부가 이 회사가 정말 이 직원을 오래 채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 월급을 적정하게 주고 있는지 이런 걸 심사해서 지원하는데 물어보니까 경쟁률은 한 2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일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 중에 전문직이 아니어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 형태가 바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니까요. 그렇게 뽑는 곳이 있으면 본인한테 맞는 일일 경우에는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건 풀타임으로 일할 여건이 안 되는 정규직 두 명이 오전 오후 나눠서 한 명 몫의 일을 하고 월급도 둘이 나눠 갖는 이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는 건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풀타임으로 일할 상황이 안 되면 그만두고 새로 젊은 정규직을 뽑아야지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면 청년들이 새로 고용되는 게 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뭐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까지는 필요 없으면서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뽑아서 잠깐 맡길 일도 아니고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싶은데 풀타임까지는 필요 없는 뭐 그런 일자리도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경제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뉴스를 읽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할 때도 있으실 거고요. 저희 손경제 홈페이지나 인터넷 라디오 미니 휴대폰 문자 샵 8001 셋 중에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는 건 잘 설명해드리고 또 모르는 건 열심히 추가로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리스의 운명은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유럽이 지난 주말 사이에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회의를 잇따라 열었는데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건지 말 건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을 연결해서 그리스는 요즘 어떤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유로존 정상회의가 밤늦게까지 계속된 모양이던데 결정이 좀 내려졌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 그리스에게 사흘간 72시간의 기한이 부여됐습니다. 오는 수요일 밤까지 그리스 의회가 6가지의 핵심 긴축개혁 입법을 처리하면은 협상을 개시한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사흘 안에 그리스 의회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징세제도 개선에 나서고요. 연금을 삭감하고 그리고 적자가 계획보다 확대되면은 재정지출을 자동적으로 삭감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죠, 그리스 정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하는 태도였는데요. 법으로 만들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는 수요일 밤늦게까지라도 이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국유 자산들까지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의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 자산들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그리스 정부 손에서 떼내가지고 룩셈부르크에 별도로 독립된 회사로 넘긴 뒤에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이 국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과 매각 수익은 전액 국가부채 상환에 쓰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은 아직 좀 애매합니다만 이거 결국은 담보로 잡겠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이 약 5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유재산 매각 약속을 실천하는 데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제3자에게 맡겨서 관리하고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일이 이 아이디어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정상회의에서 논란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스가 마치 독일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사안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대개는 일반적으로 빚을 진 나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돈을 집행하는 이제 그런 절차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일단 법까지 다 만들어 와라.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그리고 여차하면 안 갚을 수도 있으니 당신들이 뭐 좀 담보까지 좀 갖고 와라. 그리스의 여러 가지 국유 자산들까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독일이 주로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전례가 없이 강한 요구인데요. 그리스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손상된 탓이라고 채권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로 문서로 하는 약속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약속을 이행하는 행동을 먼저 보이지 않는다면 구제금융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입니다. 그럼 일단 공은 그리스 정부 쪽으로 넘어갔네요. 일단 저 사흘 안에 관련해서 약속하겠다는 걸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당신들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법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니까 뭐 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0일에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35억 유로를 갚아야 하죠. 예. 이걸 부도내는 것은 지난번에 IMF 대출금 디폴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 은행들은 그동안 ECB에게서 돈을 빌릴 때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맡겨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채를 부도를 내면은 은행들이 맡긴 담보는 효력을 잃게 되죠. 앞으로 중앙은행에게서 돈을 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빌린 것도 당장 갚아야 됩니다. 그리스 은행 시스템은 붕괴되고 마는 거죠. 따라서 만약 오는 수요일 밤까지 채권단의 개혁 입법 요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결정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국민투표 이후에 은행에서 60유로까지밖에 못 찾게 하는 그리스 그 상황이 이미 돈줄이 끊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돈줄이 완전히 끊어졌다기보다는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 인출을 제한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리스 국민들은 은행에서 60유로조차도 하루에 못 꺼내갈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자동으로 유로존에서 탈퇴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독일을 비롯한 채권단들은? 독일의 입장이 아주 완강합니다. 만약 채권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5년간의 한시적인 유로존 탈퇴, 뭐 타임아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일시적인 그렉시트를 유도하자는 게 독일의 입장입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는 부채 원금을 일부 탕감해 줄 수 있다고 독일은 밝혔습니다. 예. 그 말은 차라리 나가라 유럽에서 그런 쪽인 것 같은데요. 독일의 입장만 보자면 그런 뜻입니까? 퇴출을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유로존에 남아서 긴축 개혁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유로존에 남겨두지는 않겠다. 그렉시트는 얼마든지 불사하겠다 하는 게 그런 입장이 이번에 확고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 돈 빌려주는 쪽에서 독일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독일을 네. 좀 이렇게 다독거려서 설득하거나 그럴 여지는 좀 없습니까? 독일이 싫다면 싫은 거예요, 그냥? 일단 프랑스 정부가 중간에서 좀 유화적인 자세로 독일 정부를 또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는데 예. 독일의 이번 태도는 굉장히 완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독일 국민들도 사실 좀 설득을 해야 될 테니까요. 일단 독일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독일 내부의 반발,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그 지난번에 그리스가 국민투표에 회부를 하면서 협상을 그 돌발적으로 파기를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그 독일 내부의 반 그리스 정부 정서,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채 그리스 요구를 수용해 준다면은 독일 내부의 정치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르켈도 실각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스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근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리스가 그럼 결국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리스는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그리스가 봐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이 봐도 똑같은 상황인데 결국은 좀 뭐 갚아야 될 부채를 줄여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스의 부채를 그 부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서는 독일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가 철저한 긴축 개혁에 나선다면은 국가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원칙에도 유로존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자를 더 낮춰주고 만기를 더 늘려주고 원리금 상환을 면제하는 기간 역시 연장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 부분은 저 빚을 깎아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은 다 이자는 갚아야 된다는 뜻 같은데요? 지금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원금 탕감이냐 아니면은 이자 경감이냐 이런 식인데. 일단 유로존 전체도 그렇고 그리스 정부 자체도 원금 탕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두 방식이 그 결과적으로 낳게 되는 효과는 비슷한데요. 정치적으로는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것은 독일 국민 정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현재 그 유로존의 협약 자체가 원금 탕감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 이자를 아주 낮게 하고 낮은 이자를 굉장히 길게 유지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돌려받는 돈의 액수 자체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원금은 안 깎아주는 명분은 가져가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억 유로의 빚이 있는데 예. 만기가 10년이고 이자율이 연 5%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매년 이자 부담이 5억 유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이자율을 1%로 내려주면은 매년 이자 부담이 4억 유로가 줄어듭니다. 만기 10년 동안에 단순 계산으로 40억 유로가 절감이 되죠. 원금을 40% 탕감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안에서 또 다시 자기들끼리 좀 싸우고 있습니까? 어때요? 일단 이런 원칙에 대해서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정상회의에서도 특별한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예. 대신에 수요일까지 개혁 입법에 나서되 그 대신에 부채 부담 경감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 현 정권 내부에서 상당히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시리자라고 하죠. 현재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시리자 정당 내부에 예. 굉장히 강경한 진영들이 있고 이 진영에서 반발을 해서 현재 여당이 붕괴하고 거국 연립 정당이 구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 그리스 자체 의회에서 어떤 얘기 돌아가는지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 관건입니다. 예, 실제로 그리스가 갚아야 되는 빚도 좀 늘었다죠 이번 소동 때문에? 일단 경제가 굉장히 은행 그 문을 닫으면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고요. 그 과정에서 재정 수지도 나빠지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은행의 건전성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게 필요한 구제 금융 규모도 그리스 정부가 요청했던 530억 유로보다 훨씬 많은 한 860억 유로 정도 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에서 입법이 잘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저는 내일 아침 8시 3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